무너졌던 자리 위에서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숨 한 번에서 비롯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무너진 마음으로도 여전히 일어서려 노력하는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꿈의 좌절, 실패의 아픔, 예상치 못한 상실. 이런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함께 다시 일어서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당신의 아픔을 인정해주세요. 괜찮다고 억지로 말하지 마세요.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슬픈 것은 슬픈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첫 번째 확언, 나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했기에 상처받고, 꿈꿨기에 실망하고, 믿었기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의 물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아픔을 씻어내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됩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상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에 굴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서 어떻게 일어설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고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확언, 나의 상처는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처를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모든 변화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확언, 지금 이 순간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넘어졌다고 해서 오늘도 넘어져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도 실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지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쉬며 지난 아픔을 보내주세요. 당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기적 같은 생명으로 무엇을 할지는 당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확언,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순간부터 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거창한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 확언, 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조금 더 일찍 일어나기, 새로운 길로 출근하기, 평소 하지 않던 운동 한 가지 해보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구에게 안부 물어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새로운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어제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됩니다. 1%의 변화도 365일이 지나면 37배의 성장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근육이 운동으로 강해지듯 마음도 도전을 통해 강해집니다. 여섯 번째 확언,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는 처음 시작했던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변화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해 보세요. 그 마음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격려하지만 때로는 비난하죠. 다시 시작하려면 이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확언,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나의 가장 든든한 응원자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늘 실패해. 나는 운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멈춰 서세요. 그리고 다시 말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 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어.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잘하고 있어.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여덟 번째 확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나는 나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실수했을 때도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실수는 배움의 기회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자기 대화가 쌓여서 새로운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여정에서 좋은 사람들과의 연결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아홉 번째 확언. 나는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후에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또 실망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새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요즘 힘들어서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이런 간단한 말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솔직함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열 번째 확언. 나는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땅 받기만 하지 마세요. 줄 수 있는 것도 나누어 보세요.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 이런 것들을 나눌 때 당신도 치유받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열어두세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모든 문을 닫지 마세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활동, 새로운 모임, 이런 곳에서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처받으면 꿈꾸는 것도 무서워집니다. 다시 실망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이 없는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11번째 확언. 나는 다시 꿈꿀 용기가 있습니다. 나의 꿈은 나를 앞으로 이끄는 등불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좋아하는 카페에 가보자. 다음 달에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자. 올해 안에는 그 책을 꼭 읽어보자. 이런 작은 꿈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과거에 포기했던 꿈이 있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것인지 살펴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늦은 것은 아닙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12번째 확언.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배움과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넘어지는 법을 배웠고 일어서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실패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길을 찾으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의 꿈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보세요. 비웃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응원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꿈을 나누면 꿈은 더 크고 선명해집니다. 다시 시작하는 여정에서 감사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13번째 확언. 나는 매일 감사할 일을 찾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들, 심지어 상처받은 경험조차도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어려울수있지만점차감사할일들이더많이보이기시작할것입니다14번째화건나는가진것에감사하며부족한것보다는풍부한것에집중합니다감사하는마음은당신의관점을바꿉니다같은상황도다르게보이게됩니다반쯤빈컵이아니라반쯤찬컵으로끝이아니라새로운시작으로보이게됩니다지금까지의여정을함께해주셔서고맙습니다이책이당신의마음에작은변화라도가져다주었기를바랍니다마지막화건나는지금이순간부터새롭게시작합니다나는충분히가치있고사랑받을자격이있으며행복해질권리가있습니다기억하세요다시시작한다는것은과거를지우는것이아닙니다과거의경험을발판삼아더높이도약하는것입니다당신의상처는약점이아니라강점입니다그것은당신을더따뜻하고지혜로운사람으로만들어주었습니다앞으로의길이항상평탄하지는않을것입니다다시넘어질수도있고흔들릴수도있습니다하지만이제당신은알고있습니다넘어져도다시일어설수있다는것을상처받아도치유할수있다는것을절망속에서도희망을찾을수있다는것을말입니다당신은혼자가아닙니다당신은충분히강하고충분히아름답고충분히가치있는존재입니다지금당신은다시시작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번에는더현명하고더강하고더사랑이가득한마음으로시작하고있습니다새로운당신의이야기가지금시작됩니다한걸음한걸음천천히하지만확실하게앞으로나아가세요당신의새로운시작을진심으로응원합니다